자영업자. 네. 누구시죠? 접니다. 펜펜입니다. 펜펜의 자영업자는 펜펜의 무엇이죠? 펜펜의 자영업자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모바일 게임. 네. 모바일 게임 연속 2회. 아마. 근데 사실 되게 고민했는데 연속 2회를 해도 되는가. 네. 근데. 그럴 가치가 있다. 그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녹음하러 들어오는 직전까지도 계속 손에 들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무엇이죠? 네. 제목을 잠깐 까먹었어. 아,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네. 또 댓글 달려요, 또. 대항해의 길이라고, 혹시 대항해의 길이라고. 대항해 시대 짝퉁인가요? 대항해 시대 짝퉁 벤치마킹 했어요. 네, 짝퉁은 아닌데. 벤치마킹. 대항해의 길이라는 게임인데, 이게 사실 무려 중국 게임이에요. 중국에서 엄청 흥행이 돼서 한국까지 수출이 됐는데 네네. 꽤 많은 유저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대항해 시대에 약간 그런 추억이 있는 분은 아마 이거에 빠져서 못 헤어날 정도의 이게 대항해 시대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게임이거든요. 캐치프레이즈가 엄청나네요. 네. 가지 못할 곳도 없고 갖지 못할 것도 없다. 근데 혹시 두 분 옛날에 대항해 시대 혹시 하셨었나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전 했는데 네. 좀 어려워서 적응 못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게 대항해 시대를 온라인으로 넷마블이라는 회사에서 국내에서 한번 온라인 게임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그렇게 흥행을 못했는데 망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만 할 수 있는 좀 요소들이 어쨌든 제작을 잘해서 그 대항해 시대에 전부 막 복잡한 이런 것들은 약간 조금씩 제하고 뭐 무역이나 탐험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좀 많이 축약해서 모바일 게임을 냈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경량화를 잘 한 거네요. 그쵸. 좋은 요소들만 갖고 오고 시뮬레이션인 거죠? 그렇죠. 시뮬레이션이고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레벨업을 하고 뭐 전투도 하고 뭐 탐험도 하고 코에이의 명작이죠. 턴제인가요? 네. 응? 턴제인가요? 턴제는 아니에요. 뭐 다른 유저와 뭘 해야 된다고. 다른 유저와 뭘 해야 되긴 하는데 파티로 해결해야 되는 게임, 파티로 해결해야 되는 그 퀘스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있고 뭐 대항해 시대랑 비슷해요. 현질 요소는? 현질 요소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무과금 네. 유저가 꽤 많고 네. 그 현질이 있어야 그들도 돈을 벌어서 하는 거야.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과하게 하느냐. 네. 근데 사실 대항해 시대 게임 자체가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지만 그 게임이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그런 거에 좀 향수가 있는 분들은 이 중국산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어떨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평들이 네. 꽤 좋아요. 네. 뭐 잠깐 시간 때우려고 했는데 끄지를 못하고 저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러고 있어. 거의 문명 수준의 간증들이 있네요. 아니 그리고 또 요즘 모바일 게임 쪽에 네. 뭐 유명한 건 이제 소녀전선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 만든 게임들이 그러게요. 굉장히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사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채팅이 있다 보니까 음성 채팅도 있어요. 요즘 게임들은 우와. 웬만하면 음성 채팅이 있더라고요. 모바일인데요? 네. 우와. 그래서 저는 잉글랜드 소속인데 거기서 이렇게 약간 정치하면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면 여길 먹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걸 한국인들끼리 논의하고 있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진짜 대항해 시대라는 거 요소 자체가 잘만 만들면 정말 좋은 게 전투도 있고 그쵸. 해적 요소도 있고 그리고 고고학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탐험의 요소에 뭐 무역 요소까지 있어가지고 솔직히 눈독 들이는 거긴 한데 이거를 게임으로 구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다들 실패하긴 했죠. 일러스트는 좀 예뻐 보이네요. 그러네요. 일러스트 괜찮아요. 중국 게임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일단 네, 중국... 단점이 있다면 페이스북 로그인이 안 되는 정도? 중국 게임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네, 그거 말고는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도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잉글랜드입니다. 시뮬레이션 1위네요. 아 그래요? 아이폰 기준.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iOS 기준에. 아무튼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게임이라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더 성장해서 더 많은 유저들이 하지 않을까 싶은.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 정도 됐나? 진짜요? 일주일 열흘? 와, 근데 후기가 3,000개 가까이 있네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이제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전신 런칭하기 전에 네. 좀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미 화제가 된 그러니까 소녀전선 같은 게임도 이미 네네. 그랬었고 그쵸.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그러니까 그 대항해 시대 같은 거에 추억이 있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어필을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그렇게 흐트러트리지 않고 잘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좋아하는 것 같고 사실 양날의 검이죠. 과거의 영광을 그쵸. 생각하고 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혹독하게 까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잘한 거네요. 네. 재밌습니다. 제목이 대항, 뭐라고요? 대항해의 길. 대항해의 길. 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뭘, 많이 사랑해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영어 팬인데 많이 사랑해줘야지. 한번 다운받아서. 그래야 제가 그 맥주 영업해가지고 돈 받은 거, 아니, 돈이래. 맥주 받은 것처럼. 아, 맞아. 그럼 나도 보석 좀. 네. 그럼 여러분. 네. 저는 다음에 게임 안 할 겁니다. 네. 네, 여러분 그러면은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에 벌써 연말 특집이에요. 아, 그렇네요. 네. 네. 12월 연말 특집으로 찾아뵐게 되겠네요. 뵙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 주제 있으면 남겨 주세요. 네. 연말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우. 화장실 가고 싶어. 5분 딱 5분이네요. 그 다음 달에 약간 뽑아주실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드릴게요. 다음 달에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싶 생각했는데.